성직한 신하 존. 아주 오랜 옛날 델로리아 왕국이라는 섬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시어도어라는 왕이 있었죠. 시어도어 왕은 백성들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언제나 노력했어요. 델로리아에는 왕국 내 상업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져 경제가 풍요로운 섬들과 이웃나라와의 교류가 많았죠. 시어도어 왕은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존과 함께 종종 궁 밖으로 나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도어는 존의 오랜 친구이자 상인인 테드로 변장을 한 채 왕국을 돌아보며 백성들을 살펴보았죠. 시어도어는 이를 통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게 됐던 거였어요. 잘 지냈나, 마티? 어서 오게, 테드. 존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찾아냈대. 고맙군, 마티. 기다리고 있었네, 테드. 왕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괴물을 드디어 잡았다네. 근데 미리 얘기하지만 아마 좀 시끄러울 테니 각오들 하라고. 그래, 알았어. 근데 이게 대체 뭔가? 내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족제비인 것 같아. 이봐, 누구 보고 족제비란 거야? 어서 날 여기서 꺼내줘.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말을 하잖아. 당연하지. 날 뭘로 보는 거야? 난 프레디야. 사악한 마법사 알리스테어가 마법을 써서 날 이런 털복숭이로 만들었어. 그냥 음식을 좀 구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왜 날 잡아둔 거야?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어서 그 마법사를 찾아가야 해. 그러니까 얼른 날 풀어줘. 그런데 그 마법사가 왜 널 이런 족제비로 만든 거야? 난 예전부터 자리우스 왕의 금세공인으로 일해왔어. 자리우스 왕이라고? 그래. 자리우스 왕은 왕국의 금세공인들이 모든 금을 자신에게 가지고 오도록 알리스테어에게 마법을 쓰라고 시켰어. 그렇게 되면서 왕국의 백성들은 불행해졌고 마법의 효과가 사라지고 정신이 들자 난 도망치려고 했어. 근데 도망치기도 전에 알리스테어가 날 발견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지. 정말 안 됐다. 그래, 진짜 화난다고. 반드시 그놈을 찾아내서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널 좀 도와줄까? 네가? 네가 대체 무슨 수로?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왕이라면 모를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바로 내가... 배하, 성급히 정하지 마시고 일단 생각해보시지요. 자리우스는 오랜 시간 동안 선왕폐하와 폐하의 적이었습니다. 정말 그 자리를 찾아가서 싸우기라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걱정 말게, 존. 절대 눈치 못 챌 거야. 이봐, 둘이서만 뭘 그렇게 속닥거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테드라고 해. 이 친구는 존이고, 우리가 도와줄게. 가자고. 테드와 존은 프레디를 성으로 데려와 왕의 방으로 데려갔어요. 여기 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왕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어디 가려는 건데? 아, 걱정하지 마, 프레디. 반갑군, 프레디. 안녕하십니까, 페아. 허락도 없이 멋대로 방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프레디, 나라고. 테드야. 다른 이름은 델로리아 왕국의 시어도어 왕이지. 페아. 아까 무례하게 군 것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네, 프레디. 존이 네가 지낼 방을 안내해 줄 테니까 푹 쉬도록 해.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자고, 알겠지? 우후,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와라. 배하께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두신 게 있어야 할 텐데, 성문을 통과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데 대체 어쩌시려는 건지. 제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리우스 왕은 금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요. 우리가 금세공인으로 변장을 하고 찾아간 뒤에 공주를 배로 유인해 붙잡아 두는 겁니다. 그런 다음 왕에게 공주를 풀어주는 대가로 절 원래대로 되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프레디는 존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고 존은 상당히 흥미로워했어요. 다음날 존과 프레디는 시어도 왕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했고 그들은 골든 왕국으로 항해를 시작했어요. 노를 저라 미지의 바다로 공주를 배우니 내 마법을 풀어버리자. 안으로 들어가지. 슬슬 배가 고프군. 어? 이건 뭔가? 골든 왕국 공주의 초상화입니다, 배하. 이름은 소피아라고 합니다.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구나. 정말 눈이 부시는군. 이 여인을 우리 왕국으로 데려가고 싶구나. 꼭 함께 지내고 싶다. 내 이 여인을 여왕처럼 대할 것이야. 저기 육지가 보입니다. 골든 왕국에 거의 도착했어요. 잘 됐구나. 시어도와 존, 프레디는 배에서 내려 성으로 들어갔어요. 죄송하지만 더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공주님과 폐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 말씀 전해주시오. 아, 그러시군요. 폐하께 바로 말씀 전하겠으니 기다리십시오. 근데 프레디는 어디로 갔지? 한편 존과 시어도가 왕과 공주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프레디는 원래 모습대로 돌아올 방법을 찾기 위해 마법사의 방으로 향했어요. 어디 있지? 마법의 지팡이는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누구신가? 제 발로 찾아서 건 거래. 도망가요. 감히 어딜 가려고? 꼼짝 마. 족제비 같은 놈 드디어 잡았군. 안 돼. 또 우리에 갇혀버리다니. 자리우스 배아와 소피아 공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따라오십시오. 따라와 존. 어서 가자고.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배하. 배하, 제가 말씀드렸던 금세공인입니다. 어서 오게. 우리 왕국에서는 금세공인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지. 이건 공주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조각이네요. 천사 같은 공주님께 어울리는 선물이지요. 제 배에 가시면 황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공주님. 배에 가셔서 마음에 드는 걸 직접 골라보시죠. 가봐도 될까요, 아버지? 제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겁도 없이 낯선 이의 배에 오르겠다니. 안 된다. 제발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께 더 많은 금을 갖다 드릴 수 있잖아요. 허락해 주세요! 알았다. 그 대신 혼자서는 안 돼. 거기 자네. 공주와 함께 배에 가보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폐하. 죄송하지만 폐하, 혹시 프레디 보셨습니까? 녀석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걱정 말게, 존. 분명히 배에 돌아가 있을 거야. 시어도와 존이 공주를 데리고 배로 향하자 자리우스 왕은 장관 중 하나를 불러 저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자세히 알아보라고 명령했어요. 처음 보는 자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나 지은 건지 모르겠구나. 당장 가서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폐하. 한편 배로 간 공주는 황금으로 된 수많은 물건들을 보고 황홀해했어요. 세상에,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전 이것 타고 이게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저기 있는 것도요. 어서 가서 짐을 내릴 준비를 하거라. 잠시만 기다려주시지요.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공주마마.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폐하. 그래,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해. 하지만 프레디는 어쩌고요?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출발하게. 여기가 훨씬 더 근사한 것 같아. 황금 상점보다. 작고 귀여운 물건들이 정말 많네. 근데 근위병이 어디 있지? 안 돼! 도와줘요! 그때 시어도어가 다가와 어떻게 된 일인지 공주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자신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프레디와 골든 왕국에 어떤 마법이 걸려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공주님, 공주님을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부디 제 친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시어도의 말에 공주의 마음은 누그러졌고 공주는 그를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마법에 대해선 전혀 몰랐는데 정말 끔찍하네요. 왕국에 도착하면 제가 직접 편지를 쓰겠어요. 시어도의 배가 떠나는 것을 본 근위병은 곧장 왕에게 이를 알렸어요. 왕은 엄청나게 화가 났죠. 아니 뭐라고? 그놈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당장! 그것이 배를 보아하니 델로리아 왕국의 시어도 왕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어도 왕이라고? 마법사는 어딨냐? 당장 마법사를 만나야겠다. 왕은 곧장 마법사의 방으로 가 지금까지의 일을 얘기했어요. 왕은 마법사에게 배에 마법을 걸어 공주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죠. 걱정 마십시오, 배야. 시어도 왕을 없앨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저주가 있습니다. 뭔지 말해보거라. 첫 번째는 시어도 왕이 왕국에 도착하면 왕의 말이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왕이 배에서 내려서 말을 타는 순간 말이 그 자를 아주 먼 곳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말이지요. 왕이 마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왕에게 얘기하지 않고 말을 멀리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꽁꽁 얼어붙어 버리겠지요. 훌륭하구나. 만약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저주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지? 이 황금 외투를 시어도 왕에게 건네십시오. 화해의 상징으로 말이죠. 왕이 이 외투를 입는 순간 왕과 델로리아 왕국 전체가 돌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만약 이 저주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바로 돌로 변해버릴 겁니다. 아주 훌륭하구나, 알리스테어. 가자, 지금 당장 델로리아 왕국으로 출발해야겠다. 이런, 어서 폐하께 알려드려야 해. 하, 마법의 지팡이야. 제발, 손이 닿아야 할 텐데, 잡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하지? 열려라 참깨. 아하, 된다. 살라짐 살라줌. 좋았어. 어서 가서 존에게 알려줘야 해.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르자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며 프레디가 사라졌어요. 한편 벤은 델로리아의 항구에 도착했어요. 시어도우는 전령에게 왕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했죠. 제발 프레디가 무사해야 할 텐데. 저기 나예요, 존. 누구시죠? 나예요, 프레디. 잘 들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리우스 왕이 알리스터에게 모두 말했어요. 프레디는 존에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와 저주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주에 대해 왕에게 얘기하면 돌로 변한다는 말도 했죠. 바로 그때 정말 프레디가 존에게 얘기했던 대로 아름다운 말이 왕의 앞으로 걸어왔어요. 드디어 왔군. 이 말이 우리를 궁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공주. 시어도어가 말 위에 올라타려는 순간 존이 징을 가져와 옆에서 시끄럽게 울려댔어요. 그러자 말은 깜짝 놀라 도망쳤어요. 무례하군요. 어떻게 폐하께 그럴 수 있어, 존? 괜찮소. 존은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신하여. 아마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분명히 날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이야,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시어도와 소피아는 궁으로 돌아왔어요. 잠시 후 전령이 와서 존에게 자리우스 왕이 궁에 도착했다고 알려주었죠. 자리우스 왕이 벌써? 그렇습니다. 평화를 원하신다면서 폐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 그거 참 이상하군. 안녕하시오, 시어도 국왕.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왕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 부디 황금 외투를 받아주시지요. 이 외투는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강한 힘을 상징한다 하여 결혼을 앞둔 신랑이 입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가문의 전통이니 받아주십시오. 오, 아주 근사하군요. 이거 정말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요. 그럼 어서 입어보시지요. 시어도 왕은 기쁜 마음으로 황금 외투를 입으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존이 달려들더니 외투를 빼앗아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외투에서 불꽃이 일어나더니 연기가 피어올랐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그대는 우리 가문의 유서 깊은 전통을 비웃는 것인가? 정말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군. 우리 왕가의 귀한 가보를 저리 내뺏겨졌는데 국왕께서는 그냥 둘 것입니까? 저분의 말이 맞네, 존. 어찌 그런 짓을 한 게야? 자네를 아끼지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네. 이 순간부로 자네를 우리 델로리아 왕국에서 영원히 추방하도록 하겠네. 안 됩니다. 전부 다 저 때문입니다. 벌을 내리셔야 한다면 절 추방하십시오, 폐하.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야, 프레디. 자네 혼자 모든 걸 책임지게 되진 않을 거야. 이제 겨우 마법이 풀려 돌아왔잖아. 왕국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폐하? 그래, 말해보게. 지금까지 했던 이상한 행동들은 모두 자리우스 왕의 저주로부터 폐하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궁에 오기 전 폐하께서 타시려 했던 말을 겁주어 쫓아낸 건 이유가 있습니다. 말에는 폐하를 명곳으로 데려가라는 주문이 걸려 돌아오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 황궁 외투는 자리우스 가문의 갑옷가 아닙니다. 저 외투를 폐하께서 입으시는 순간 폐하와 델로리아 왕국은 모두 돌로 변해버리도록 마법이 걸려있죠. 외투를 빼앗은 건 모두 다 폐하를 위해. 어, 안 돼. 전! 내 가장 충식한 신하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그는 어디로 간 거죠? 벌써 도망친 것 같습니다. 어, 불쌍한 존. 그럼 폐하. 어, 잠깐! 마법사의 지팡이가 있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살라 좀 살라짐! 자신을 희생한 존에게 다시 생명을 주십시오. 그러자 산들바람이 불어오며 충직한 신하인 존이 눈을 떴고 모든 것이 원래 모습대로 돌아왔어요. 오, 정말 고맙네, 나의 친구. 절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친구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게도 마찬가지네, 존. 자네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영원히 말이지. 오늘 이후로 자네는 더 이상 내 신하가 아니라 소중한 친구야. 아,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프레드를 다시 족제비로 바꿔놓으실 수 있다면 폐하의 친구가 되지요? 친구 한번 되기 정말 어렵네요.